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 앞마당에 동백나무가 몇 그루 심겨져 있는데요. 카멜리아라고 부르는 이 동백나무는 뉴질랜드에서 장미나 다이아의 품종이 많은 것처럼 이 나무 또한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쪽 지방의 따뜻한 곳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고 그것도 거의 단일 품종만 보다가 뉴질랜드에 와보니 정말 다양한 동백나무를 보게 되네요. 왜 갑자기 동백나무 이야기냐고요? 네, 현관을 나와보니 앞마당에 있는 동백나무들이 작은 꽃망울을 모으기 시작했더라고요. 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니 이제 꽃을 피우려고 앙증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의 동백은 마치 하얀 한방눈처럼 꽃을 피울 것이고 또 이웃집과 함께하는 담장 옆으로는 빨간 동백이 정렬적으로 피어나겠지요. 아직 겨울의 문턱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이 동백꽃들 때문에 즐거워지네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준비한 첫 번째 찬양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우리 때문에 아름다우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 아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가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